하지만 내게 뭐가 묻은 거니 네 눈빛에 내가 헷갈리잖니 마마무 마마무 거긴 Mr. MMO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봐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? There is a boy, hello Mr. MMO 리더 체크 난 애정결핍이야 마마무 마마무 거긴 Mr. MMO 찔러보지 마 말고 저 찔러봐 Now 신세승 여러분 Let's get on with the show Darling it's you 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캔디를 문 듯한 달콤한 말투 양의 탈을 쓰는 꼬리 치는 눈 마마모 마마모 거기 Mr. MMO 내 손 떨지 말고 나를 가져봐 oh, 신사숭 여러분 Let's get on with the show 교차도 별로 안 하고 땅만 보고 다 너무 예뻐 보였으면 좋겠지 너 튀고 너도 튀고 아, 난 돈 오빠가 했다라가지고 되게 기대했는데 신라야 백정씨 연기 되게 잘하지 지금 아니잖아 더 해야지 왜 그래 나 윤석 나 연기 너무 잘해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이제 기쁘게 딱 한 번만 드릴게 진짜 너무 잘한다 어? 라이브로 불러요? 하지마 못 쉬어 이런 데서 라이브 하면 못 쉬니까 라이브 하지 마 신사숭 여러분 Let's get on with the show 박수 한번 쳐주세요